소금과 빛.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사실은 이 소금과 빛으로 살아야 된다 하는 얘기를 참 많이 들은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왜 수많은 단어가 있을 것인데 이 소금과 빛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이렇게 정의를 해 놓으셨을까요? 달라스 윌라드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소금과 빛은 삶의 아주 기본적인 필요였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상의 행복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존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소금과 빛 이렇게 이들의 아이덴티티를 정해 놓으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습니까? 2016년 사셨잖아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소금으로 빛으로 그렇게 사셨습니까? 내가 정말 필요한 존재로 1년을 보내셨습니까? 여러분이 계신 곳에 정말 참 맛있다, 어떤 살맛 난다 하는 그런 맛을 내시면서 1년을 사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계신 가정이나 직장이나 우리 교회가 또 나를 만난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참 살만한 곳이구나. 만약에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그런 날들을 보내셨다면 참 잘하신 것입니다. 예. 2017년에도 여러분들이 그러한 맛들을 내시면서 잘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소금과 빛은 참 독특한 것입니다. 많은 것들 중에 이 두 개의 단어를 왜 사용하셨을까? 소금, 빛. 예. 특성이 좀 다릅니다. 소금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녹아져 내려서 사라져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소금은 형체가 나타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빛은 어쩌는 것입니까? 드러나는 것입니다. 비추는 것이지요. 그래서 소금과 빛이라는 성분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참 역설적인 두 존재입니다. 하나는 사라져서 완전히 없어져 버려야 되는 것이고 한 개는 반드시 드러나서 이렇게 보여줘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이런 것이 아닐까? 완전히 녹아져 내려서 사라져야 하는 것과 동시에 그런데 드러나 비추어져야 되는 것. 예. 어떻게 우리가 이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 정말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2017년 어떻게 우리가 정말 필요하고 세상에 맛을 내고 나는 사라지고 빛은 드러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을까? 한번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13절부터 돼 있는 내용은 어떤 면에서는 이 산상수훈의 이렇게 큰 두 분으로 나눠진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양적으로는 뭐 별로 안 되는 것 같지만 내용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이 앞에 있는 내용들은 어떤 소금적인 존재에 대한 부분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이후부터는 되어지는 내용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 비추는 것에 대한 역할을 이야기하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후부터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하는 것이 빛을 비추는 것인가 하는 것을 앞으로 계속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동안 우리는 무엇을 살펴보았냐면 소금, 우리가 누구인가, 어떤 존재인가, 빙에 대한 이야기들을 같이 나눴습니다. 그 빙에 대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발복입니다. 발복. 발복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어떤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발복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해봅시다. 자, 심령이 가난하다 그랬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아,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마음속에 절대 빈곤이 있는 것입니다. 절대 가난. 그래서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그 도움을 바라면서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자, 이들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자, 그렇게 앉아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립니다. 그래서 우리도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되는 것이지요. 자, 애통하는 자입니다. 무엇을 애통하는 것입니까? 죄를 애통하는 것입니다. 죄. 예. 신앙이 성장했다는 것은 무엇이냐? 죄가. 예, 그전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지었던 그 죄가 이제는 견딜 수 없는 아픔이 됩니다. 슬픔이 됩니다. 그래서 그 죄를 참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찢는 그런 고통이 있기에 우리는 웁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점점점 민감해집니다. 깨끗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청결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청결, 깨끗한 삶을 사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점점 깨끗한 죄에 대해서, 이 죄에 대해서 더러워진 것에서 깨끗한 청결한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온유한 자입니다. 온유한 자. 온유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화를 컨트롤할 줄 아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큰 온유는 무엇이냐? 죄인까지도, 나를 박해하는 자까지도 품고 갈 수 있는 넉넉한 마음입니다. 우리는 그런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죄인인 사람들을 품고 사랑하려고 애를 씁니다. 예. 그러니 그 관계 속에서 그곳에는 평화가 임하는 것이죠. 평화. 예. 그리고 우리는 의에 주린 자입니다. 의에 주린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목마른 자입니다. 하나님을 더 갈망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는 기꺼이 고난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바로 이것이 우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우리가 바로 이런 자들이다. 가난한 자들, 애통하는 자들, 온유한 자들, 의에 굶주린 자들. 네, 이런 자들이 바로 우리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가 누군가에 대한 것들을 늘 명심해야 됩니다. 내가 누구냐? 예. 나는 이런 자다. 나는 이런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소금이다. 너희는 빛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헬라어 문법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디카티브는 임퍼레티브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직설법. 너는 뭐다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가지고 있습니다. 너는 소금이다 그러면 너는 소금이다라는 비잉이다라는 뜻과 동시에 너는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너는 빛이다라는 것은 넌 빛이야. 동시에 너는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인 동시에 하나님의 그 자녀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네가 심령이 가난한 자다라는 것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온유한 자가 되어야 된다.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명령문이 함께 들어있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금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소금, 맛을 내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금이 되어야 갈만한 맛을 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어디에서의 소금이냐가 중요합니다. 어디에서 소금입니까?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입니다. 예. 세상에서 이 맛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세상. 예. 자,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 교회를 돌아보면 이 세상에서 과연 우리가 이 소금의 맛을 내고 있는가 이렇게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옛날에는 그래도 우리가 세상과 좀 다르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고 제사 지내지 않고 교회 가고 뭐 이러면 아, 그 정도면 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렇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농촌 시대에는 그것으로 괜찮았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시대를 살다가 보니까 이제 좀 복잡해지고 또 경쟁해야 되는 시대가 되어지고 그러면서 이 시대의 진짜 세상 속에 세상의 복판에 우리가 돌아와 보니까 우리가 소금이 아닌 것입니다. 소금이면 맛을 내고 부패를 방지해야 되고 뭔가 살맛 나는 세상을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도 세상과 별 차이 없이 똑같이 죄 짓고 똑같이 욕심내고 자기밖에 모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뭐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소금이 언제 소금입니까? 뭐 하얀색이면 소금입니까 여러분? 투명하면 소금입니까? 소금통에 소금이 들어있으면 그것이 소금입니까? 아니지요. 소금은 짠맛을 내야만 합니다. 예, 짠맛을 어디에서? 세상에서. 예.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내야 되는 이 맛이 무엇입니까?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고 제사 안 드리고 교회에 오면 교회 와서 봉사하고 뭐 이러면 세상에 소금이 됩니까? 예, 아닌 것이지요. 예, 너희가 누구냐? 소금으로 맛을 내야 되는, 짠맛을 내야 되는데 어떤 맛을 내야 되느냐? 먼저 우리 존재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저 우리는 애통하는 자입니다. 온유한 자입니다. 의에 굶주린 자입니다. 자, 이런 자들은 세상에서 어떤 맛을 내느냐? 긍휼의 맛을 내는 것입니다. 긍휼, 은혜를 베푸는 것이죠. 사람들을 볼 때 긍휼함을 베풀 줄 아는 자가 되는 겁니다. 예, 불쌍히 여길 줄 아는 마음들이 예, 있는 것입니다. 청결한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은 그냥 죄를 짓지만 우리는 그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 청결한 맛을 내는 것입니다. 깨끗한 맛을 내는 것입니다. 평화의 맛을 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싸우고 다투고 서로 죽이고 싸우는데 우리는 그 관계들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그곳에는 평화의 맛을 내는 것입니다. 의로운 맛을 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생각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세상에서 이 맛을 내는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세상에서 욕을 먹는 것 같습니까? 돈이 없어서 욕을 먹습니까? 권력이 없어서 욕을 먹습니까? 지식이 없어서 욕을 먹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죠? 예, 돈이 없다고 우리를 세상이 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권력이 없다고 우리를 욕하지 않습니다. 예, 지식이 없다고 우리를 욕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긍휼이 없다고, 죄에 대해서 청결한 삶이 없다고, 평화를 만들어내지 못한다고, 의로운 삶이 없다고 우리를 욕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잘 들어봐야만 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우리가 그 맛을 잃어버리면 긍휼의 맛, 어떤 면에서는 평화의 맛, 어떤 면에서는 이 청결함의 맛, 의로운 이 맛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이 짠맛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밟혀서 버림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 버림을 받았는지를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 맛을 다시 한번 회복해야만 합니다. 심령이 가난해져야만 합니다.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들을 회복해야만 합니다.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넉넉히 품을 수 있는 관대함들, 그 마음들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자 하는 간절한 갈망들이 시작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가 그런 존재가 되어질 때 우리는 세상 속에서 세상이 원하는,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이 살맛나게 할 수 있는 그 맛을 내며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 존재들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세상에 빛이 되어져서 비출 수가 있게 됩니다. 5장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자, 세상에 빛이 되면 산 위에 있는 존재와 같은 동네와 같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빛은 아무리 이렇게 해도 예, 그것이 드러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산 동네 꼭대기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존재는 그냥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6장부터 우리가 마태복음 6장부터 계속 이야기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외식에 대한 것입니다. 외식. 외식이 무엇입니까? 그렇지 않은데 그런 척 하는 것이죠. 그렇죠? 없는데 있는 척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 여러분, 외식. 예. 사실은 우리가 다 부족합니다. 그죠? 우리가 내 존재가 하나밖에 안 되니까 그냥 하나로 살자. 사실은 그건 게으름입니다, 여러분. 예. 우리는 하나밖에 안 됩니다. 그렇지만 두 개를 살려고 애를 씁니다. 정말 두 개가 되고 싶은 것이지요. 내가 하나인 것은 알지만 내가 두 개로 살고 싶어서, 그죠? 내가 예수님처럼 정말 원수도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원수를 사랑할 수 없는, 정말 친구도 잘 용서할 수 없는 그런 부족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어쩌든지 원수도 사랑하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그렇게 애를 쓰는 것, 여러분 그런 걸 외식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외식은 내가 하나밖에 없는데 두 개인 척, 세 개인 척. 내가 마음으로는 용서하고 싶지 않은데, 정말 그렇게 해보고 싶지 않은데 그냥 척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내가 참 괜찮은 존재지 하고 그렇게 형식만 취하는 존재, 형식만 취하는 것을 우리가 외식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선하지 않은데, 착한 행실을 하지 않는데, 착한 행실을 할 수 없는 존재인데 자꾸 난 뭘 하고 있다,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 D.L. 무디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등대는 소리를 지르지 않는다. 그냥 비출 뿐이다. 예. 우리는 이 본문에서 소금이 빛보다 먼저 언급되고 있다는 것을 눈여길 필요가 있습니다. 소금, 소금의 속성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그냥 녹아져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녹아져 없어져 버려야 됩니다. 그렇죠? 소금의 본질이 맛을 내는 것인데 녹아져 없어져야 맛을 냅니다. 그냥 소금 덩어리로 있어서는 맛을 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우리는 자꾸 사라지려고 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없어지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내 이름이 내가 드러나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것이 우리가 소금된 역할들입니다. 예. 저는 기독교 언론들이 참으로 많은 역할을 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독교 언론들이 참 조심해야 될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드러내려 하는 것입니다. 드러내려 하는 것. 예. 뭐 교회가 선교했다 그러면 뭐 그걸 신문에 막 내고, 그죠? 뭐 조금 선한 일을 했다 그럼 신문에 막 이렇게 냅니다. 예, 우리 이 본성이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 하면 두 개 했다고 하고 싶잖아요. 예, 내가 두 개 하면 세 개 했다고 그러고 싶은 게 우리 본성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외식하고 드러내려 하고, 예, 어떤 면에서는 그런 기독교 언론들이 그걸 자꾸 부추기는 거죠. 교회가 참 좋은 교회고, 그죠? 어떤 누가 참 좋은 사람이고. 저는 한 번씩 이 양과 염소의 비유를 묵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비유죠? 예. 주님께서 마지막 때 양과 염소를 두 개로 나눕니다. 하나는 오른쪽, 하나는 왼쪽에 놓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양들을 향해서 너는 내가 배고팠을 때, 내가 굶주렸을 때, 내가 집이 없어서 했을 때, 감옥에 있을 때, 목마랐을 때 너는 나한테 와서 물을 주고 내 재울 것을 주고 먹을 걸 줬다. 그러니까 이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이고 이제 주님, 내가 주님께 그런 걸 했습니까? 또 다른 쪽에 있는 염소에게 얘기합니다. 너는 내가 목마를 때 물도 주지 않았고,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날 돌보지 않았고,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도 주지 않았고, 내가 추워서 떨고 있을 때 나의 옷도 주지 않았다. 그러니까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모를까요? 예, 그거는 그들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누군가 하는 것입니다. 굶주린 자들이 있고, 배고픈 자들이 있고, 목마른 자들이 있고, 헐벗은 자들이 있는데도 그것을 아무런 관심 없이 그냥 지나친 사람들은 별 생각이 없는 겁니다. 예. 그렇지만 그것이 일상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목마른 자를 보면 물을 줘야 되고, 배고픈 자가 있으면 밥을 먹여줘야 되고, 감옥에 있는 자를 보면 돌을 봐야 되고, 그것이 일상의 삶이 돼서 그것이 존재인 사람들은, 예, 그 사람들은 그것을 언제 했는지 모릅니다. 예, 누가 했는지도 모르는 것이지. 존재의 차이인 것이죠. 존재의 차이. 예. 자, 우리가 조금 뭘 하면, 그죠? 예, 내가 뭘 했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죠? 예, 조금 선한 일을 하면 그걸 이야기하고 싶어서 어쩔 줄은 모릅니다. 그죠? 그러나 그것이 일상이 되면, 예, 일상이 되면 이 양은 그것이 일상이 된 사람이죠. 일상이 된 사람. 염소는 안 하는 것이 일상이 된 사람이죠. 그죠? 예. 여러분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뭘 할 때마다 하나님이 아실 거야. 하나님이 알아주면 돼. 왜 우리가 자꾸만 드러나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까? 드러나기 시작하면 교만해지죠. 예,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됩니다. 예.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렇죠? 진심으로 선한 착한 행실을 한 우리를 아시는 것이죠. 그냥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냥 맛을 내게 되었습니다. 예, 그냥 너희들은 드러날 수밖에 없다. 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근데 또 가만히 있으라만 하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비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15절과 16절에 보면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 이 빛이 무엇입니까? 빛이 착한 행실입니다. 근데 그 착한 행실이 어디를 향하게 하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 우리가 무엇을 드러내도록 하라는 것입니까? 우선 빛을 비추는 것은, 예, 착한 행실을 하는 것입니다. 선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이 선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착한 행실인지는 우리가 이제 살펴볼 것입니다. 근데 그 착한 행실이 바라보게 하는 목적지는 어디냐?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예. 옛날에는 우리가 이렇게 뭔가 착한 일을 하면, 아, 저 예수 믿는 사람 참 괜찮아. 그런 평가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요새는 이렇게 뭘 선한 일을 하면, 참 어떤 교회가 뭐 또 했대. 또 어떤 뭐 장로님이, 아니면 어떤 뭐 집사님이 이런 일을 했대. 이런 소리가 더 많이 들리더라고요. 옛날에는 그런 게 잘 없었습니다. 아, 예수 믿는 사람 참 괜찮았어. 예.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예. 여러분, 우리가, 그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존재들입니다. 그죠? 예. 우리가 착한 행실을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예. 여러분, 우리가 점점 우리는 드러나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것이 사실은 이게 정말 우리가 복을 누리는 비결입니다. 그죠? 예,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만 아는 수많은 하나님과의 비밀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는 자들이 정말 하나님 복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그죠? 예. 자, 그리고 우리가 소금이다, 빛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축복입니다. 예, 우리가 소금이다, 빛이다. 여러분, 소금이 없는 세상 어떨까요? 예, 빛이 없는 세상 어떨까요? 너희들이 소금이다. 너희들이 빛이다. 너희들이 있어야 맛이 난다. 너희들이 있어야 세상이 밝아질 수 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맛이 나야 됩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빛이 드러나서 세상이 환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그런 존재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심령이 가난해지면, 우리가 애통하는 자가 되어지면, 온유한 자가 되어지면, 의의 줄인 자가 되어지면, 우리가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 세상을 맛있게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존재들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한 이야기를 하고 설교를 정리하려 합니다. 에릭 리델이라는 운동선수입니다. 여러분, 불의 전차라는 영화 뭐 아시죠? 그죠? 예,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이분은 이제 1924년에 프랑스 그 올림픽 때 영국의 100m 달리기 대표로 금메달을 유력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결승이 주일이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난 주일날 경기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포기를 합니다. 근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동료 중에 한 명이, 400m를 뛰는 동료가 부상을 당해서 대신 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400m 금메달을 따게 되어집니다. 아,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주의를 포기한 자가 이런 복을 받는다. 뭐 그런 이야기로 사실은 저 영화도 만들어졌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회자가 되는 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분의 삶은 그 부분은 아주 작은 드러난 부분입니다. 실제 이분의 삶은 그 이후의 삶이 훨씬 더 멋지고 아름답습니다. 이분은 사실은 선교사님의 아들입니다. 중국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1924년 금메달을 따고 그 다음에는 1925년에 중국으로 갑니다. 차이나 일랜드 미션이라고, 예, 아주 어려운, 그러니까 해변 지역 도시가 아닌 저 내륙 지방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중국으로 떠납니다. 그리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중일전쟁이 일어납니다. 그 중일전쟁이 일어났을 때 포로로 갇히게 됩니다. 저기 있는 사진은 그분이 감옥으로 있었던 그런 장소입니다. 그곳에서 지나다가 1945년에 갑자기 뇌종양으로 운명을 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분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이제 거기 있던 분들의 기록들이 돼서 한 권의 책이 돼서 나왔습니다. 그분의 이야기들 중에 몇 가지를 소개하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분이 그곳에서도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특별히 젊은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에게 하키를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자기가 이렇게 하키를 가르쳤는데 거기서 경기를 하던 사람들이 이 학생들이 서로 싸웠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주일날 그 싸웠다는 하키팀 심판관이 돼가지고 심판을 보게 됩니다. 금메달을 포기하면서 지켰던 주일을 아이들의 평화를 위해서 포기하고 그리고 그 기꺼이 주일날 그 아이들의 심판 레프리가 돼서 그 평화를 지켜갑니다. 2008년에 중국에서는 이분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공식적으로 선포했습니다. 이분은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그 금메달까지 땄으니까 영국에서 얼마나 끌어올려고 애를 썼겠습니까? 근데 이분이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 자리를 중국의 임신한 여인에게 그렇게 대신 그 자리를 제공했다. 그래서 중국에서 공식적으로 이분을 치해하는 그런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분과 함께 그 감옥소에서 있었던 노먼 하워드 크리프라는 영국인 역사가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크리스찬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분을 만나고 그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열악하고 힘든 상황에서도 한 번도 불평을 하거나 다른 사람들에서 한 번도 나쁜 말을 한 적이 없었다. 그는 내가 만난 가장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었다. 나는 그를 통해서 성자를 보았다. 영어를 한마디도 못했던 일본 군인이 그가 죽었을 때 그는 정말 좋은 그리스도인이었다. 그가 믿는 하나님 궁금하다. 여러분, 이분과 함께 살았던 그 감옥의 사람들 이분 때문에 얼마나 살아갈 힘을 얻었을까요? 그 공간이 얼마나 정말 맛이 있는 그런 공간이 되었을까요? 소금으로 빛으로 산 삶이지요. 2017년이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우리 모두가 소금으로 빛으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있는 곳에서 이 아름다운 맛을 내면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2017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